샬롬, 새해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양눈이 어울린 와이북스는 새해부터 성경 QA, 와이북스 신앙읽기, 양눈이 창조과학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성경 QA는 그 성경에 대해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생각나거나 질문이 들어오면 그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북스 신앙읽기는 그 한 달에 그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워낙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였지만 그 시간상 관계로 그 6월 달부터 아마 그렇게 올릴 수 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양누리 창조과학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정기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누리 창조과학 이야기는 저도 연구한 지 2년째이고 또 과학자가 아닌 목회자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과학자들을 통해 수많은 좋은 자료들이 그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선별하여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양누리 창조과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창조의 그 관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유신론적 진화론, 또 하나는 갭이론, 간격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날시대 이론이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입장 안에서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갭이론이나 간격이론은 재창조, 1차 창조와 2차 창조 그 사이에 몇십억 년이 그 시간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날 시대 이론 같은 경우는 첫째 날이 그 둘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날이 그 엄청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경우나 또 그 간격 이론 이런 그런 날 시대 이론은 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6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런 자세한 부분은 그 유튜브에 그 양누리 교회 공동체 유튜브에 창세기를 통해 본 과학과 신학의 쟁점 그리고 또 창조과학 세미나 김종만의 그 11번째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창조의 신학적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6일 창조론을 옹호하고 있으며 그 진화론을 받아들인 점진적 창조론이나 유신론적 창조론은 같은 예수 안에서 사랑의 형제이나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그 큰 문제는 죄란 단어가 사라진 그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 진리 상실 시대에 아담의 원죄설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대 지적 설계론. 그 질문을 먼저 하면 진화론자의 그 답변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지적 설계론자의 반박, 반증으로 구성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진화론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이것은 사실이나 법칙이 아니다. 진화론자의 답변,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질문 자체가 사실과 법칙과 이론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잘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과학적 방법론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관측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컨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위로 던진 공도 땅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의 관측 결과가 바로 사실입니다. 이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이론이라는 단어는 이론이 가설 그 자체이거나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보이는 명제를 가리킵니다. 반면 과학적 방법론에서의 그 이론이라는 단어는 자연 세계에 대한 정확하게 증명된 설명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사실들과 법칙들, 추론들 및 실험된 가설 등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화론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 그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관찰된 사실은 생명체들이 긴 시간에 그 걸쳐서 변화되고 그 변화가 대대손손 축적되어 이어졌다는 것이고 진화론은 진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들 중에서 현재 가장 관찰된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서 쓰는 이론이라는 단어는 가설보다는 높고 법칙보다는 낮은 신뢰도를 가진 어떠한 명제를 이루는 단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초중고 학교 때 그 이런 그 식으로 가설, 이론, 법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론과 법칙의 차이는 그 경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법칙은 100% 맞는 것이고 이론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어폐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도 아닌 비판을 함으로써 진화론, 이론, 가설로 격화시키는 짓을 그 반진화론의 그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설자가 아님에도 그 진화론과 창조설의 신뢰도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런 현상을 노리고 진화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령 그 우리는 아직도 상대성 이론, 원자론 등을 그 사실로 믿고 있지만 이론이란 그 이름을 법칙이란 이름으로 쓰지도 않고 그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과학은 종종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소립자들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립자의 존재를 그것이 그 안개 상자를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관측이 없어도 학자들의 발견을 그 허구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그 증거라 그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얻으려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자의 반증. 답변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론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단지 이론이라고 생각되는 진화론이 그동안 교과서나 생활에서는 그 과학이나 사실처럼 밀접하게 인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말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얻으려고 지금도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스스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실토하는 모양이지만 이마저도 저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는 창조론자들의 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화론의 그 문제점을 잘 모릅니다. 대형 박물관의 수석 고생물학자인 콜린 패터슨은 진화를 그 20년 이상 연구해 왔지만 진화론의 그 증거로 단 한 가지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화론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한 특별한 단어들로 꽉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반지식을 양상하는 반이론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진화이론의 그 토대가 되는 지질시대의 기, 백악기, 주라기 등 대, 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 이런 명칭들은 1759년부터 1879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방사능 연대 측정법들이 정립되기 이전에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층이나 화석에 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을 때 고안된 것이 그 현재의 이 지질 구분에 반하는 증거들이 소속 발견되지만 오히려 이 지질 시대에 맞추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증거가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증거를 강요하는 특이한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석은 과거의 그 진화를 증거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화석은 그 박물관에만 25만 종의 그 화석 그 1억 개가 있으며 분류가 안 된 화석은 수천억 개나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수량적으로 충분하며 이 많은 화석 중에 진화론을 증거하는 화석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의 딜레마입니다. 화석의 99%는 연대 측정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화석들이 여러 지층에서 뒤섞여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양의 화석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잃어버린 고리라고 불리는 중간종 화석들이 발견되리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전적으로 하나의 가설일 뿐 아니라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수많은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가설도 아니며 무신론에 변형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쓸모없는 가설이며 과학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그것은 공상의 조합입니다.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한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